항상 나만을 바라보며 사랑스런 눈빛 사랑스런 손길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항상 나만을 지켜주며 너그러운 모습 따뜻한 그 말투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 잘해야 돼 매일 머릿속에 되뇌어보지만 왜 이제 알았을까 내게 소중한 사람 우리 둘이서 함께한 시간들 모든 추억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함께해 이제 내가 지킬게 평생을 남아 하나만 사랑해요